이제는 그 누구를 다시 사랑하더라도 정주지 않으리라 정주지 않으리라 사랑보다 깊은 정은 두 번 다시 주지 않으리 알았는데 이별 뒤에 남은 것은 미련보다 정이었네 이제는 그 누구를 다시 사랑하더라도 사랑보다 깊은 정은 두 번 다시 주지 않으리 이제는 그 누구를 다시 사랑하더라도 정주지 않으리라 정주지 않으리라 사랑보다 깊은 정은 두 번 다시 주지 않으리